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가 그것은 북비핵화에 대해 떠오르는 미국과 남조선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과 최근 미국 내에서 3차 상수의 전략이라는 것을 조선반도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울려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대변인 대답을 지지해서 7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